제14차 전국조선어촌시회 개막식이 28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 서 있었습니다. 관계부문, 출품단 일꾼들, 과학자, 기술자, 노동자, 여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전시회에는 피복공업부문의 공장들과 편의양복점들의 기술자 기능공들, 여명원들이 만든 일상옷, 명절옷, 결혼식옷, 어린이옷을 비롯한 남녀 조선옷들과 계절옷 11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. 이날 옷 본보기 출연도 있었습니다. 전시회 기간 조선옷의 우수성과 그 품종별 특징, 조선바지 조거리 설계와 가공방법에 대한 강습, 피복기술 도서 봉사 등도 진행되게 됩니다.